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조직들이 농군맹 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군맹 조직들과 전체 농군맹원들이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 발전과 주체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.